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천수답의 새벽 묵상입니다. 역대하 35장을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요시야,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8살에 왕위에 올라 16세의 사명을 깨닫고 개혁사업에 착수해 대대적인 개혁을 이끌었던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온 나라와 백성들, 선지자들에게도 큰 슬픔을 안겨주었지요. 역대하 35장 25절에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는 갈그미스 전투를 치르기 위해 올라오는 너고의 군대를 막으려 전쟁에 나갔습니다. 당시 세계는 바벨론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고 아수르는 신속히 힘을 잃어가고 있었지요. 애굽 왕 느고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있었으며 요시야는 어쩌면 친바벨론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요시야가 느고를 대적하여 그렇게 죽자고 변복까지 하면서 싸우려고 했던지 그 까닭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자신과 싸우려고 나온 유다 왕 요시야를 향해 르고가 전한 기별을 요시야는 한 번쯤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35장 21절에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 하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니. 선지자 왕에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로를 인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그 사건만 보면 요시야가 바로의 입을 통하여 전달된 하나님의 기별에 부주의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유다의 멸망은 작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영민하던 왕이 이렇게 무모할 수는 없었지요. 이스라엘은 평안한 때에 배우지 못한 공과를 이제 포로의 신세가 되어 배워야 했습니다. 요시야의 죽음은 유다의 멸망을 앞당길 것이 분명했지요. 갈대아 사람들의 막대기가 유다의 종아리와 허리를 마구 내리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라도 때로는 원수의 입에서라도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든 것을 다 잘 아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때때로는 선지자들이 아닌 바로의 입을 통하여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요시야는 무모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애굽을 막기 위해 그가 출전한 것입니다. 22절에 보여주듯이 이 경우는 하나님께서 느고를 통해 요시야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이때는 용기보다 신중함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고 요시야가 느고의 말에서 하나님의 기별을 인식했더라면 자기가 더 현명한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이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중해야 할 때 무모하고 용기를 내어야 할 때 너무 신중한 나머지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요시야에게 필요한 것은 신중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또 물었더라면 유다의 멸망은 좀 더 지체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의 시계는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지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진정 자신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일인가? 진지하고 신중하게 몇 번만 더 물어본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아무 생각도 없이 감정이 앞서서 무모하게 저지르고 나서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과 사건들은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한 번만 물어봐서도 발생하지 않았을 일들이 그 한 번의 신중함의 결여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요시야, 그 선하고 위대한 왕의 슬픈 죽음은 그렇게 갑자기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무모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살아갈 때의 신중함의 중요성을 배우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가장 선한 왕까지 신중함의 결례로 슬픈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며 원수는 얼마나 우리를 충동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런 결정과 판단이 얼마나 자주 우리의 공동체에 불행을 안겨주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순간순간 주님께 물어 이 암초가 가득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